지난번 방송이 정말 시덥지 않게 끝났다면 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종말에 관한 이야기 파트 2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 뭐 시끄럽게 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환란이 곧 있을 거다. 예, 근데 그 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유포한 사람이 그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있고, 네네. 그 존 넬슨 다비 이전에 이제 그 휴거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벤 에스라라는 예명을 쓴, 아, 엠마누엘 라쿤자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좀 알아보시면은, 1800년대 초반 사람인가? 하여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개념이죠. 휴거라는 단어가 뭐, 나와 있는 휴거라는 개념은 성경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써야지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이, 거의 모든 얘기를 너무 훅, 너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훑어봤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봅시다. 자,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정확하게는 날짜가 정해진 종말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맨날 몇 시에 종말이 임한다라고. 몇 날 몇 시에 종말이 임한다. 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그때를 뭐 대비해라 하면서 이제 무리를 일으키는. 저희 그러면 그 얘기부터 한번 재밌는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통 자 시한부 종말론에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궁예? 궁예? 아 궁예가 그런 말을 했어? 아 그렇네 진짜 미륵이잖아 자기가 미륵이라고 그랬으니까 일종의 아, 종말론 아닌가? 아 미륵 아. 아 진짜 그렇네 오만이 반매업을 하면서 이제 지문 다 꿰뚫어보고 있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거니까 내가 불교까지는 차마 나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궁예요, 궁예. 거기까지는 내가 차마 미륵까지는 내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 오. 제가 알아본 거는 요거예요. 65년도에. 네. 서기 65년? 아니. 1965년도에. 1965년. 우리나라니까.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네. 1965년 8월 15일에 네. 세상이 멸망할 거다. 이야. 라고 얘기한 아니 광복 20년을 기념해서 왜 변한 잘 모르겠어 이해할 수 없네 동방교라는 동방교 동방교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노광공 그 씨 광공 씨 노광공 씨가 이제 그때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게 있습니다 근데 저기 이걸 좀 알아보면 그 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동방교는 이제 설립된 게 네. 1956년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965년에 종말이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일단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앞서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성경 말고 네. 왜 그 다른 이단들 중에서도 성경 말고 다른 책들을 보는 이단들이 몇몇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정감록을 같이 봅니다. 정감록? 오. 정감록 뭔가요, 왜? 정도령을. 네, 정감록을 같이 봐서, 여기는 뭐, 그냥, 뭐 한두 개, 아까 말한 뭐, 65년 8월 15일 말고도, 1965년 5월 16일 세상이 끝날 거다. 그 다음에, 1969년에 1600만 원을 허위로 도난했다라고 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고, 1969년에 신도 일가족을 집단으로 음독한 사건이 있었으며, 1971년도에는 사기 횡령 공문서 위조 사건을 하시고, 1971년도에는 제천 재중생에게 껌팔레 시킨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그 언론이, 인터넷 언론이 발달하기 이전에도 정말 맹폭격을 받아서 사라진. 그래서 1927년 말에, 조용기, 최자실, 문상희, 강병훈, 탕명환 같은 분들이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고 네. 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76년 7월에 대법원에서 아예 재단 취소 판결을 내려서 대법원이 해산을 시켜버린 그런 데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단이죠. 이제 저는 이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기독교사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일제 시대에 우리 뭐 한국 교회 안에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종말론 가지고 설교를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어떤 학자는 얘기를 하기를 일제 시대의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에서 그러니까 종말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쓴 책 중에 말세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말세학. 말세학. 말세에 대해서 진짜 쓴 그런 책도 있고. 그러니까 일제 시대는 워낙 이제 시대적으로 어렵고 뭐 핍박을 받고 이제 그런 시대니까 더 말세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말세라고 생각할 수도 그럴 있고. 그럴 수 있겠죠. 네네. 그럼 사단마귀는 일본인 거구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이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하고 이제 일제히에서 압박받는 조선 사람들을 이제 겹치게 좀 생각하면서 지금이 종말이 오는 그런 때다라고 믿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아까 말했던 뭐 이제 전천년설이나 이런 것들이 19세기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네. 결국은 미국 기독교 근본주의의 흐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제 뭐 북장로교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온 그 미국 기독교 같은 경우에 근본주의적인 색깔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실은 수입해서 종말론도 같이 들어온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나라의 종말론 방금 1965년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미 20세기 초부터 이렇게 어떤 그쵸?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약간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들이 좀 유행하고 있었다. 그런 거 시대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뭐 주기철 목사님이 종말론 가지고 설교한 설교도 전 예전 본 적 있어요. 그 설교문이 남아 있는데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천년 왕국에 대한 수많은 견해들을 다시 짚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천년 왕국이 뭐죠? 네, 천년 왕국이 그 되게 다양한 뭐라고 설명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다가 역사적 아니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하나가 있고 무천년 네 예, 역사적 전천년설이 하나가 있고 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후천년설은 그냥 후천년설입니까? 예, 후천년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 그 천년 왕국의 시간이 지난 후에 네. 메시아가 재림한다는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천년 후에 오신다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무천년설은 그 천년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천년 왕국을 갖다가 그냥 예수님의 초림부터 공생애까지 그때를 갖다가 뭐 천년이라고 그냥 비유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뭐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재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주장하는데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 지상에서 그 천년 왕국이 실현이 될 거라고 믿는 그런 게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아까 제또 우리 그 흔한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기반으로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모 목사님이라든가 그 중에서 어떤 걸 믿으세요? 저는 사실 저도 이게 좀 종말론에 대한 개념이 다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종말론들 요 네 가지 사이에는 사실 상호 모순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지 알 수 있는데 보통의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견해는 무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을 많이 취합니다. 칼빈 선생님은 무천년설에 가까웠다고. 무천년설이 뭐라고요? 없다?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 공생애를 그러니까 천년, 비유적으로 본다. 천년왕국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어렵네. 뭐, 굉장히 어렵죠. 설명을 해줘도 어려워. 예, 저도 어려워. 이거는 뭐 신학. 내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뭐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뭐 과거 이단들이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 몰라 교육자들이 잘 몰라 모를 진짜로?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니 모르거나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 얼마나 믿겠어. 내세를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보기엔 네세를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 대부분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그 심박꼭질이라고 그 사건의 전모를 고발한 책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 책 편집자들이 다 고소당했잖아요. 14명. 아유. 근데 그것도 되게 비겁한 게 전병욱이 직접 고소를 한 게 아니라 이름으로 부목사들 이름으로 부목사들 이름으로 고발을 해서 고발 고발 고발 고소가 아니라 고발. 고발. 네, 저는 그런 거 차이를 잘 봤어요. 아무튼 했고. 네. 그래서 그 씁쓸하시더라고. 왜냐면 그 부목사 중에 한 분은 또 이제 삼일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시던 친구래. 왕년에. 네. 그래서 되게 씁쓸하시더라고. 왜냐면 그 숨바꼭질 그 고소 고발 당하신 그분 우리 회사 직원이시기 때문에 저랑도 잘 아시는 분이라서. 숨바꼭질 책이 되게 적나라하게 표현이 됐는데 실제로 그 책에는 많이 자르지 않은 거예요? 책에 담을 수 있을 수준만 올린 거래요. 실제로 심각한 얘기가 더 많고. 아무튼 네, 좀 빠졌지만 네. 약간 전병욱 잡고 지옥 가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아, 예. 아, 모르겠어요. 종말론자보다 나쁜 전병욱 얘기를 하다 보니 종말론이 묻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지만 네, 주제가 종말론이니까 좀 제대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잠깐 우리나라에 있었던 종말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말론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마 뭐 92년도에 네. 다미선교 얘기를 아마 이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미선교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다미선교회는요, 일단 9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니까, 다미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고, 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92년 10월 28일에, 네네네. 지구가 멸망하고, 휴거가 된다. 네. 휴거가 일어나는데, 이제 준비된 사람들만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된다. 준비된 사람들만? 체중에 상관없이. 들려.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이런. 아니, 휴거를 믿으면은, 진짜, 하나님이 내 몸무게와 상관없이, 네네. 드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설마? 쉽게 잘 들려지기 설마? 위해서 낙태하는 사람이 있었대. 와. 애를 지운 여자가 있어. 진짜 충격과 뭐야. 공포다. 애를 지웠대. 야. 아니 나는 임신을 안 했어도 그 사람보다 훨씬 먹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 중력과 속도는 질량이 무관하잖아. 왜 그러지? 아니 진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 이슈가 돼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언제 종말이 될 거냐고 얘기를 했냐면 92년 10월 28일 자정에 우리는 휴거가 될 거다. 네. 너네는 다 죽을 거다. 네. 그런 식으로 예언을 이제 해버려가지고. 거기 소속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뭐 이제 재산을 다 팔아.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 선교회에 헌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10월 28일까지 먹고 사야 할 것만 딱 남겨놓고, 이제 나머진 다 이제 교회에다 바치고. 그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 92년 휴거 사태 때 일어났던 일이, 서울 마포구에서는 30대 주부가 아들을 데리고 경남에서 선교를 하겠다고 가출. 부산에서는 누군가가 부동산 1억 원어치를 매각해 다미선교회에 바쳤다. 근데 이때 1억 원은 지금 1억 원하고 값어치가 다르잖아요. 92년도 1억 원이면 엄청 10억 넘을 것 같아요. 10억 넘는 돈이에요. 엄청 비쌀 거고. 대구에 어떤 사람은 전세금 700만 원을 교회에 내고 교회에서 살기도 하고. 전라남도 강진에 어떤 여고생은 부모가 다미선교회 교회에 못 나가게 막자 음독 자살. 이야. 엄청났구나. 전북 완주 고산면에서는 신도 10여 명이 91년 10월부터 외부 접촉을 끊으며 기도원에서만 생활했는데 그중엔 어린애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휴거할 때 몸이 가벼워진다고 낙태까지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다미선교회를 이끈 사람이 이름이 이장림이거든요. 이장림 씨. 이장림 목사라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감리교 출신이고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 글자를 다하고 미만 따가지고 다미선교회라고 이제 붙였다고 하고요. 이때 뭐 라면 한 200원 하던 시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때 뭐 돈이 진짜 몇억 단위로 뭐 몇십억 단위로 모였다고 하고 신도들 중에 네 명이 총합 6억 5천을 냈대요. 이 선교회다. 와. 치토스 200원, 지금 1500원 하던 치토스가 200원 하던 시절이거든요? 200원, 300원? 오. 와. 그 시절에, 예, 1000만원 이상 헌납한 성도도 30명. 예,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유명해지고 하니까 TV 방송국에서 중계를 나갔어요. 다미 성교 앞으로. 뭐 그렇겠죠. 그날 그날 중계도 하고 그 가족들이 거의 못 가게 하려고 막 이제 붙잡으러 오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는데 자정이 됐는데 뭐 다시 아시다시피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실망한 사람들은 뭐 예배드리다 기절하기도 하고 뭐 욕하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그 홍전도사님 추종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밀어졌다. 밀어졌다. 밀어졌고 언젠간 다시 오실 거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좀 정신승리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본 것 중에는 나방이 올라가는 걸 보고 휴거다라고 얘기하다가 아 아니구나 아 나방이 이렇게 뜨는 걸 보고 휴거다라고 아 아니구나 나방이 당시 이걸 취재했던 아. 기자의 말이 되게 명언이거든요. 이들은 하늘나라가 아닌 집으로 돌아갔다. 아. 예. 명언이다. 예. 그래서 광고 카피 같네요. 꼭. 사람들이 모여있던 다미선교의 기도원에서는 막 이제 사람들이 김을 때려 부수고 뭐 난리 났다고. 6억씩 그 지금 돈으로 치면 60억씩 되는 돈을 갖다 바쳤는데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웃긴 게 뭐냐면은 그 10월 28일 전에 채권을 샀는데 네. 채권이 93년 만기야. 휴건은 92년이라고 해놓고 아. 92년 10월 28일 휴건인데 그래, 93년 만기 채권을 샀어.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그렇죠 뭐. 그래서 사기죄로 이제 형을 살았어요. 징역 1년으로 형을 살고 1년밖에 안 살았구나. 뭐 형을 길게 살진 않고 돌아와서 이름을 바꾸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진짜로? 예, 이름을 바꾸고 하고 있대요. 출소한 지 오래됐고 뭐 지금은 레머 선교회라는 걸 세우고 종말론을 펴고 있다고 하고 2012년에 종말론이 한 번도 돌았는데 당연히 불발. 됐고. 아, 그거 거기서 주장 지금 주장 바꾼 이름은 이답게야. 이답게. 뭐뭐 하는 뭐뭐 답게 살자 뭐 이런 의미에서 이답게래. 아. 뭐지?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사실 이거는 약간 좀 번외인데 네. 이장님 씨 본인은 휴거가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한 적이 딱히 없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이장님 씨 본인은 딱 잡아서 말한 게 아니라 언젠가 곧 임박해서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그 선교회 소속의 어떤 고등학생 신자 한 명이 목사님 10월 28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그렇게 커졌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1년밖에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이거 아닌 것 같았으면 사람들을 그렇게 막았어야 되는데 그치, 아닌 것 같은데 부정을 하진 않았구나. 부정을 돈이 직살나게 벌리는 그러니까. 거잖아.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로 한 거지. 그렇죠. 돈 버는 그리고 아까 그 말한 그 고등학생은 아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따랐구나라고 회개하고 지금 목사님 됐다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아 그래요? 네. 휴거해 주셨께서. 네. 그렇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저희가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리고 이분 이장님 씨는 그래서 다미선교회 그 이장님 씨는 2011년에 이그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그노벨상이라고 뭐냐면 네. 그 세상에 그 노벨상 있잖아요. 네네. 노벨상의 그 반대 개념으로 네, 경민픽 버전. 이제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연구를 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건데 아. 뭐 예를 들자면은 게이 폭탄 같은 거가 상을 받게 했어요. 네네. 미국에서 실제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상대편 전투에 그 상대방이 동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가득한 폭탄을 터뜨려서 상대방의 군인들이 전부 다 서로를 사랑하게 돼요.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는 뭐 그런 폭탄을 개발해서 이제 이그노벨상 이제 그런 거에 화학성을 주고 이랬는데 서로를 사랑하면은 오히려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더 잘 싸우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 전우회가 막 타올라서. 근데 아무튼 이분이 2011년도에 다미선교회가 이그노벨상을 받았을 때는 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예측을 할 때는 반드시 얼마만큼의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가라는 네. 의미에서 이그노벨상 수학상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일이네요. 사실 조용기 목사님도 종말론 선교 많이 하셨죠. 그렇죠. 조용기 목사님의 종말론 얘기는 저희가 조용기 목사님 편에서도 잠깐 다룬 적이 있죠. 유튜브에도 이게 나오는데.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사실상 그거 아닌가요? 2000년 오기 전에 망한다. 잠깐 틀어볼까? 1999년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일부입니다. 소련과 아랍연합군의 이스라엘 침공입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은 북방, 북과 동맹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쟁은 일어납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거대한 소련과 아랍 연방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크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전쟁으로 아랍은 완전히 괴멸되고 소련도 완전히 파탄에 이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일어나서 유럽연합군과 7년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은 인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인류 역사는 종말에 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겟돈 것은 이스라엘 북부에는 무기토란 평지입니다. 거대한 평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곳에서 대전쟁이 많이 일어난 장소인 것입니다. 여기에 동만군과 유럽군이 합쳐서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동양에서 오는 군대가 유브라데강을 넘는데 그 군대 수가 2만만이라고 했습니다. 2만만이라는 것은 2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2억이나 되는가? 중국 인구가 13억인데 85년도 중국 민병대 수가 2억 5천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민병대 수만 해도 2억 5천만이 됩니다. 거대한 동방 군대가 연합해서 유브라데를 건너서 유럽 연방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서 어디에서 부딪히냐, 이스라엘의 북부인 무기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마겟돈 전쟁이 얼마나 거대했던지 사람들의 죽은 피가 말 굴레까지 차들어가죠. 처참한 전쟁. 그때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십니다. 그때 7년 계약의 7년이 끝나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적그리스도와 모든 군대가 일시의 전쟁을 중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탄 자들을 대결합니다. 그러나 하늘 군대에게 패해서 적그리스도는 잡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머리에 666 숫자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다 멸함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럽 통합 사건이 일어나고 소련과 아랍 연방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면 교회는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7년 환란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최후의 종말 전쟁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들어봤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 구체적인 연도 네. 많이 하시고 구체적인 국가 이름도 많이 나오고 다 틀렸죠. 사실상의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봐도 무방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옛날 설교, 이게 소련 있을 때니까 네. 뭐 80년대쯤 설교일 텐데 이런 설교 많이 하시고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 많이 했냐면은 왜 그 왜 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나 요한 계시록이나 그런데 뿔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뿔을 이유를 뿔이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네, 그렇죠. 맞아, 맞아. 그거 맞아. 뿔이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지금, 이유가 생기면은 종말이 온다. 뭐 지금 이유는 이유가 적그리스도다. 꽤 힘이 식으로. 있는 편이긴 하지만 나쁜 것 같진 않던데. 아우 그 뿔이 13개? 12개?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데 지금 이미 이유 국가의 수가 24개? 25개? 이미 뭐 엄청 많은데요. 뭐 어떻게.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나오는 그 13개의 뿔은 13개의 13명의 불륜을 저지르는 목사님들.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지. 예수님 얼굴에 똥 칠하고 하나님 이름에 먹 칠하고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지. 아니 뭐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원래부터 기복신앙의 대가였고 그렇게 커왔잖아요. 그리고 근데 아까 이 다 같이 들으면서 난 너무 웃긴 게 이분은 사실 S 발음을 전부 다 슈 발음으로 하잖아. SH 발음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 하시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셔가지고 전형적인 세대주의적 그 종말론에 입각한 설교예요. 여러분이 쥐의 슈퍼마켓에 가시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슈 발음. 아, 슈발롬은 슈발롬이라고 하시겠는데? 아니, 아, 내가 좀 약간 실수했던 게, 뭐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노래 연습할 공간이 필요했어. 그래서 같이 연습하는 팀 중에 한 명이 그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래서 강남 순복음, 이제 순복음 강남교회 이렇게 부르더라고. 순복음 뭐 노원교회 이렇게. 거기를 빌려가지고 했는데 엄청 크고 청년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야, 조용기 목사님 아직도 설교하냐? 내가 그랬더니, 아직도 하신다는 거야, 영상으로. 그래서, 야, 그 사람, 그, 뭐야 이렇게 뭐 깜빵 안 가? 뭐 내가 그런 사람이 아직도야 600억이나 해먹고 아직도 설교해 그랬다가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냥 싸울 뻔했잖아. 되게 실수했지. 독립운동가네. 뿌락치지 뿌락치 그쪽 입장에서는. 적의 심장에 비수로. 그럼 거기 교회 분들은 진짜로 그냥 존경하고 저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 아직도 존경하시고. 참고로 제가 어제 이제 커바디스를 봤거든요. 아, 어제 보셨군요. 네,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퇴직급이 120억인가 200억인 줄 알았더니 208억인가를 받고 특별 선교비로 한 400억을 더 받으셨대요. 무슨 선교를 하시길래? 그러니까 한 600억 정도를. 그리고 하죠.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연봉 퇴직금 외에 연봉으로 또 억대가 나와요. 아무튼 퇴직을 했는데 그럼 뭐, 그게 퇴직이야 그게? 뭐 아니, 정말로 종말론 얘기 안 해? 아니, 종말론 얘기 할게 하는데 저 사람은 언제 종말하나? 아, 인생의 종말이 와요. 인생의 종말이 빨리. 그리고 예전에 그 유명했던 책이 있어요. 천국은 실제로 있다라고. 맞나? 종교 선생님 쓰신 거야? 아니. 토마스 주남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네. 이분이 또 이제 천국을 본인이 되게 맨날 갔다 왔다고. 아, 홍해선 씨랑 비슷한.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이거. 천국은 is, 실제로 있다. Heaven is so real. So real. 아. 이 영어 제목이 Heaven is so real이었고 한국에 2003년 4년쯤에 천국은 실제로 있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고 번역한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이거든요. 아, 토마스 주남이라는 번역을 하셨어?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런 정도 급의 목사들이 직접 책을 번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번역을 한 사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 한국 개신교의 교황인 조용기가 직접 번역을 한 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되게 많은 관심을 끌고 뭐 저 예전에 선물 받았었거든요. 동아리 선배한테. 저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흑역사요? 네. 아, 어떤 흑역사가? 아, 제가 2004년도에 암울한 시기를 보냈는데 교회 누나랑 같이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저기 맨 앞에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책이.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는데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종말이 곧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되게 거기 보면은 천국을 대해서 갔다 온 이제 간증문이 아니라 체험담 뭐 이런 건데 너무 막 되게 생생하게 써놔가지고 아 이런 천국 대단한 천국이라고 막 그런 생각하고. 거기도 나라의 개념입니까? 아 거기는 뭐 나라의 개념이죠. 가가지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진짜. 동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렇게까지는 그게 안 나요. 아니 근데 그 책은 그럼 뭐가 문제인 거야? 그 책을 쓰신 분이 예언 사역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셨고 네네네. 천국에서 춤 배워왔다고 제가 뭐. 입신 경험담 이런 게 있어요. 입신 경험담. 천국에서 춤을 배워왔다고? 네. 천국에 댄스를 배워왔다고? 콩댄스 댄스 오브 헤븐? 아, 그 춤 성령께서 그 내용이 그러네요. 성령께서 날 주장하셔가지고 춤을 추게 하셨다 막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책 나온 이후에도 뭐 다음 카페 같은 데 있었어요. 뭐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런 다음 카페 그런 데 있어가지고 메일로다가 그런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자신의 그런 계시 같은 거를 막 계속 얘기해주고 띄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거에 한테 홀려가지고 열심히 정기 구독자였구나. 예, 저도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아니 근데 천국을 춤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내가 아는 전도사 하는 형 중에 천국에 춤 추는 형이 있어. 근데 그 형을 정확히 얘기하면 내이 차인 것 같아. 그 형은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이렇게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몸이 저절로 움직여.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뭐 보이게 댄스처럼 보인다기보다 그냥 몸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그런 걸로 보여 찬양을 하다가. 근데 그 형한테 그래서 형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안 돼. 근데 그 형하고 그 아까 뭐 토마스 보시기? 토마스 주남. 그 아저씨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아저씨는 내가 가서 배워왔다잖아. 근데 이 형은 단 한 번도 그 이것이 내가 배워온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배워왔다에는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이걸 내가 선물로 받았다라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표현의 일부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배워왔어. 내가 바로. 야, 춤 배워온 사람 있어? 사실 그 사람 말고 그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몸이 움직이는 사람 분명히 있어 어딘가에. 나도 봤으니까 있어. 근데 그 사람 말고 야, 나 배워왔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종말론도 마찬가지예요. 그 천국 갔다 온 것도 야, 갔다 왔어. 야, 천국 갔다 왔어. 야, 내가 갔다 왔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 믿어야 돼.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웨이브를 왼쪽으로 하면 천국에서 배운 춤이고 오른쪽으로 하면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은혜와 그런 것들은 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하여튼 이분이 뭐 그 책까지는 그렇다 쳐. 네. 뭐 개인의 환상 경험담. 환상 경험을 뭐 그렇다 칩시다. 뭐 네. 이렇게 진짜로 뭐 이렇게 꿈속에서라도 갔을 수 있고 그쵸, 뭐 그런 뭐 기적은 뭐 지금도 존재한다고 저도 믿으니까요. 그렇다 치는데 이제 이분이 예언도 막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2014년 이전에 종말이 온다. 2014년 이전에. 14년 이전에 종말이 온다는 얘기를 계속 예언을 많이 했었고 내가 얼마 전에 천국에 갔다 왔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뭐 2015년이 됐죠. 예. 그러네요. 이분 2013년에 돌아가시긴 했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고 개인의 종말이 먼저 왔네. 예, 개인의 종말이 먼저 왔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먼저 왔습니다. 고인이 되셨는데 네, 하여간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근데 굉장히 많아요. 어떤 순복음이나 은사주의 계통 쪽에서 되게 많이 얘기해요. 예, 저도 흑역사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네.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저도 종말론이 궁금하잖아요. 일단 자극적이니까 내용 자체가 또 하나 꽂히면 오도강은 또 파시잖아요. 예, 엄청 팠어요. 그래가지고 네. 예. 북한군이 저 땅굴 파듯이 저습니다 팠는데 그아 다미선교 얘기했잖아요. 네네. 다미선교회가 해체가 되면서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집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 딜레이된 거다라고 주장하고 했는데 그 다미선교회의 해외 파트 담당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장 모시기 목사님이라고. 네네. 에어장 아니고. 네. 장 모시기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활동을 해요. 아. 물론 뭐 조만간 임한다. 2008년, 2009년 다 불발됐지만은 2012년 다 불발됐는데 뭐 이렇게 많이 해. 살아있었는데 계속 그 던져야죠. 하여간에 불발됐는데 저도 그분 설교를 2004년, 5년에 많이 들었지.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습니까? 아예 MP3 놓고 들었으니까. 아이고, 네. 예. 암담하던 시절에. 인생의 탈출구로. 그 정도면 아니, 열심히 있게 들었네. 열심히 들었지. 아, 그, 조용희 목사님 설교와도 아까 관련이 있는데. 네. 세대주의 종말론이라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해석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일단은, 현재 우리가 다니는 그런 교회, 와 이스라엘의 개념을 따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과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다르게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지목하는 대상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로마 교황이라고 했다가 어떤 사람은 EU라고 하는데 EU에서 뭐 대통령이 나와서 EU 대통령이다 아니면은 그 EU의 뭐 핵심 국가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의 대통령이다. 아니면은 뭐 옛날 조지 부시다. 뭐 클린턴이다. 벨루스쿠니 정도면 벨루스쿠니도 설이 있었어. 아, 벨루스쿠니다. 할 만한데. 영국의 찰스 왕세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명박 이런 얘기 없었어요? 아, 이명박은 오바마는 우리 누나. 오바마 얘기도 나왔어서 진짜. 우리 누나 아닙니까? 우리 지금 그 딸 각하는. 아유, 그분은 반인반신의 딸인데. 맞네, 반인반신 재림. 아, 이런 넘어갑시다. 예, 넘어갑시다. 위험한데? 위험해서. 넘어갑시다. 아, 예. 뭐 그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희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랑 비슷하게, 네. 마지막 때의 그런, 이제, 그런 아랍, 이란, 그런 네. 러시아의 그런 연합이랑, 그리고 미국, 뭐, 유럽 해가지고, 그런 그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제 싸운, 마지막 때 대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세계관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종말 이전에 예. 대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전쟁이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7년의 의미예요. 7년. 7년. 7년 대화. 아까도 조용국선 설교 중에 7년 대환란 얘기 나왔잖아요. 기억하네? 7년 대환란. 7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이것이 사실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아, 심지어 또, 보수적인 신학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뭐, 7년이라고 한정하진 않지만은, 그런 환란의 시기가 온다고 믿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그, 뭐, 휴거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조용기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한 장 모시기 그 목사님,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은, 그, 참된 신자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라고 믿어가지고, 7년도 이제, 7년이 어떤 시간이냐고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그 제3성전을 세우고 싶어요, 예루살렘에. 그 제3성전을 세우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제3성전을 지금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 황금돔이 있어요. 요르단 네네. 요르단 왕이 이제 황금 박을 입혀준 황금돔이 딱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 자리가 옛날에 이제 솔로몬의 제일 성전, 스룹바빌의 제2 성전이 있던 그 자리라고 믿어요. 네. 그 자리 맞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성전 그러니까 모스크지 지금 모스크를 헐어버리고 제3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믿는데 그 제3 나왔잖아요. 아 성전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제3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제 그 옛날에 유대인들의 그러한 제사 예법이 부활하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메시아를 영접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스토리가 뭐냐면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제3성전을 세워 네, 제3성전을 세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3성전을 세워주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하여간 성전이 부활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깜빡 속아가지고 적그리스도 섬긴다고를 섬기게 됐는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3년 반 동안 7년 중에 전 3년 반은 굉장히 통치를 잘해서 평화로운 기간이 펼쳐지는데, 근데 후기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박해하고 막 믿는 사람 다 죽이고 막 이런 때가 벌어지는데 참된 성도는 그 3년 반과 3년 반 사이에 휴거가 된다고 그렇게 믿는 게 세대주의자들과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비슷한 그런 주장이에요. 이게 그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운동하고도 이게 밀접한 연관성이죠. 아 그래요? 예. 예 백투 예. 예루살렘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 맨 처음에 유럽으로 갔지.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갔단 말이야. 네.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우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왔어. 지금은 중국으로 갔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고 그래서 사실 중앙아시아 선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알았죠. 이슬람 뭐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전부는 아니 당연히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숫자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좀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사고를 가지고 제가 한 3년 정도 거기 빠져가지고 네. 그게 틀린 거야? 그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틀리고 그리고 비평을 했을 때 이분 이 사람들의 비평은 뭐냐면은 이제 콜 이스라엘 이바샤라고 부르는 그게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분들은 유대인은 100% 구원 받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사명이란 유대인에게 선교를 해서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정통적인 우리 신앙에서는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특별한 거 아니고 그쵸.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라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성전은 사실 AD 70년에 파괴됐거든요. 네. 그 파괴된 이후로 더 이상 성전의 의미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의 그런 의미도 그런 뭐 14만 4천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가 그런 문자 그대로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로 넘어왔다라고 믿는 게 지금 현재의 교회로 넘어왔다고 믿는 것이 정통적인 신학인데 그거를 굉장히 반대를 하죠. 대체 신학이라고 욕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막 동방교라는 되게 이상한 데 얘기했잖아요. 네. 정감록이랑 같이 한다고. 네. 성경을 정감록이랑 같이 안 보고 아 굳이 같이 안 보더라도 정감록처럼 해석을 하면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 정감록을 다시 평가하게 됐어요. 아, 그래, 왜? 정감록에 나오는 정도령은 정윤회인 것 같아. 정윤회?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정감록에 나오는 뭐 정도령이니, 뭐 어쩌고, 그런 거를 막 해석하고 받아들이듯이, 예. 성경에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의 71회를 갖다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얘기하면 또 긴데, 이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네. 아니, 네. 근데, 종말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 그니까 7년이라는 숫자도 71회 때문에 나온 거예요. 70. 71회. 다니엘서에 나오는 71회라는 게 있는데. 71회가 뭐야? 71회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69일에는 그 종말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마지막에 1일회가 이제 7년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71회가 나온 거거든요. 그 해석을. 오, 어렵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우리 잠깐 옛날에 창조과학 때도 얘기했지만 6일을 정말 딱 6일로 볼 거냐 6 텀으로 볼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말들이 많은데 그렇지. 성경은 사실 이런 또 우리 얘기했지만 숫자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네. 14대 14대니부터 14가 다윗의 숫자고 사실 이런 게 우리가 방송에서 다루는 수준의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렇지. 특히나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굉장히 그 뭐 이렇게 논리라든지 어떤 사람 사는 거와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그런 비유와 상징들로 가득한 것을 그대로 해석하고 껴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상한 게 나오게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오늘 이 교회 키비에 갔다 온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아 키비요, 그렇죠. 키비가 그거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대로 껴맞춰서 예, 거기 가면은 이스라엘 찬양도 배우고 히브리어로 된 찬양 배우고 그래요. 아니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네. 약간 그건 좀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아니, 하는 사역이 이제 그런 건데 그 중앙아시아의 선교를 열심히 하게 되는 이유가 벡트라제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민족을 인터컵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마치 다른 애들을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약간 드네요. 왜냐면은 사실 글쎄. 내가 물어볼게. 인도는 그럼 인도 인구가 몇 억인가?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을 선교를 하지 말자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근데,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마치 그 뒤돌아봐도 선교와 도움이 필요한 곳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자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몇 종족이 남았다. 그걸 많이 맨날 매년 통계를 내잖아요. 그래서 뭐 올해는 몇 종족이 더 전도됐다.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거야. 포인트를 쌓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포인트를 다 쌓아서 내가 탕수육을 먹을 때가 되면 불필요한 포인트는 버릴 거야? 뭐 그게 사실은 목적에 그러니까 그 선교의 목적에 대한 어떤 좀 왜곡된 사고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거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버가 불편해하는 지점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런 거일 것 같아요. 뭔가 이 목적을 위한 도구인 거야, 이 사람들은. 그치. 그 사람이 도구화되고, 이 민족들을 뭔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정복할 대상. 그치. 그런 걸로 생각하는. 선교도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너네가 도구라는 걸 일깨워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선교야, 그러면? 뭐,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겠죠. 하여간 그런, 뭐, 백투유살렘 이거 사실, 꽤 유행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옛날에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민 형제 있었잖아요. 중국 감옥에서 탈출하고 중국 가정교회 얘기하면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이 운동하고 관계가 있었거든요. 예. 백 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는 책도 쓰고 그랬어요. 민 형제라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유대민족을 향해 전도를 한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 자체는 아니지만 포커스가 걸로 맞춰지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 쪽에는 힌두교나 이슬람교가 굉장히 많고 사실 그쪽은 인구도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게 종족으로 치니까 몇 종족인 거지 사실 인구수로 치면은 사실 작살이잖아. 근데 중국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가서 그러면은 동남아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일본 선교사님들은 그러면은 일본 선교사님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일본 선교사님들은 기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은 한국은 중국을 폭파시키는 뇌관이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 그래서 근데... 중국이 깨어나면은 중국 선교사가 어디든 다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은 진짜 1인당 인구수 대비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보내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중국의 뇌관이 아니고 전 세계의 뇌관이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일당백 정신이 부족하나?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 아까 옛날 잠깐 얘기했지만 그 어느 오지에 가도 한국인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다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불러오는 잘못된 선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좀 잘못된 이해이기도 하고. 그 왜 기독교 말고도 종말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뭐 많죠. 1999년도에 밀레니엄이라든지. 저는 그 순진한 마음에 진짜 99년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뭐 2012년도에 진짜 쩔었죠.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있고. 2012년도는 뭐 한두 개가 아니었어. 2012년 마야 달력. 마야 달력. 영화도 네. 나오고 주역도 그랬다며. 주역에도 그렇게 써있대. 아 그래요? 그다음에 어디 저기 뭐냐 파푸아뉴기니 후리족도 그렇게 썼대. 뭐 그런 그랬는데 사실 이게 다 해프닝이고 우리는 그런 걸 보통 통칭 도시괴담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죠. 도시전설. 요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미는 게 말라키에 대해 예언이라고 있어요. 아, 그건 뭡니까? 그 교황 순서대로 교황이 몇 대 몇 대 몇 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대까지 지나면은 이제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이 말라키 예언에 따르면은 마지막 교황이에요. 요즘 미는 거가. 뭐가 항상 마지막이네? 항상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런 막 Y2K니 2012년 종말이니 이런 거를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기독교가 그거보다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기독교가 그런 도시괴담이나 도시전설보다는 좋은 대우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그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그런 이렇게 날짜를 막 얘기하고 이런 종말론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혹은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걸로 인해서 그 정도 도시괴담 수준으로 사실 종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베이스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 그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도 제대로 가르치지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도시괴담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일인 거지.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나는 적어도 성경이 마야 달력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파푸아뉴기니 후리족을 뭐 이렇게 낮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그거보단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94년도에 뭐 피라미드 뭐 마야가 아니고 뭐지? 그 노스트라다무스 대연 이런 거 해 가지고 뭐 종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한 적 있어요. 94년도에. 네. 제가 저 그거 봤어요. 봤어요? 어릴 때? 저 진짜 무서웠어요. 저도 그거 보면 진짜 무서워 가지고 진짜 무서웠어요. 저 끝나고 엄마 아빠랑 같이 기도했어요.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도 약간 이제 충격을 받으셔 가지고 저 그거 되게 보면서 막 차마 눈 뜨고 못 보겠어가지고 저 지금도 기억나는데 10살짜리가 화장대 뒤에 숨어가지고 눈만 빼꼼히 보면서 저면서 막 보고 그랬어요. 충격대예언 맞아 맞아. 충격대예언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 보통 날짜를 얘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듯이 진짜로 그 날짜 일어날 거라 믿는 교주들도 많지 않잖아요. 그 사실 그 두려움, 공포 마케팅의 일종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공포 마케팅 일종. 대개 자녀만 이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지금 너만 우리 교회에 안 나와. 너, 야, 14만 4천 명이 너만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 맞아. 공포 마케팅인 거죠. 저는 아까 계속 이 방송을 통틀어 얘기하는 거지만 기독교가 지금보다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정화돼야 되고 우리 스스로 이런 그지 같은 애들이랑 멀어져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안타까운 거는 기존 기성교회에서 종말론에 대한 건강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알아봤지만 사실 우리가 공부를 했어도 이거 이상으로 얘기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고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뭐 늦은 비신학이라든가. 아 늦은 비신학 이게 또 신사도 운동이랑 사실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 뭐 아무튼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을 교회가 좀 건강한 방향으로 또 풀어야 될 때 제때 풀지 못하는 것도 그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언제 종말이 온다는 몇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열심히 사지 마시고 언제 미리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른다. 언제 종말이 와도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올 테면 와봐라. 어? 올 테면 와봐라. 올 테면 와봐라. 어차피 지옥이다. 예, 올 테면. 어차피 지옥이다가 뭐야? 개프시퍼러 같으리라고. 사과나무부터 준비해. 그런 마음이야. 예수님, 예수님, 컴온, 컴온. 예수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야, 사단막이 들어와. 야, 괜찮아.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그럼 여기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늘 결론 없이 방송을 끝내지만 오늘만큼은 작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종말이 언제라도 상관없도록 오늘 당장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탄 마귀의 통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어디 내놓아도 떳떳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 아닐까요? 야, 사탄. 들어와, 들어와. 저희는 더 많은 드립을 충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